안녕하세요. IT지식 자꾸 시키는 일 다 하는 윤덕진이라고 하고요. IT 관련돼서 궁금하신 것들 많으셔가지고 그거를 제가 빠르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일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타크래프트는 그냥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저와 함께한 거라서 이거는 뭐 IT 전문 지식과 상관없이 추억팔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고 책거래 플랫폼 책거리를 개발하고 서비스한 명경서라고요. 아이폰, 안드로이드 다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영국에서 거주하는 건축가 란스입니다. 이 스타크래프트가 우리한테 온 게 1998년도쯤인가요? 네, 예, 8년도 맞습니다. 아, 그때 이 스타크래프트가 브루드 워 전에 이전에 나왔던 게 있는 거 아시죠? 오리지널. 오리지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오리지널과 브루드 워의 가장 큰 차이는 이 테란의 전성기가 어디서 왔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 나 몸 떨려 지금. 네, 왜냐면은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때부터 함께하던 이 스타거든요. 아~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스타크래프트 나오기 전에 이, 네. 그때 이제 좀 컴퓨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커맨드 앤 컨커라고 있어요. 아, 있었어요. 레드얼랏이라고 있었어요. 레드얼랏. 예, 예, 예. 실은 저는 이제 제 친구들하고 제가 그때 이제 학생 때였는데 이제 신촌에서 이 소위 이제 플스방이라고 요즘 불리우는 네. 그 게임방의 원조가 이제 그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오락실에 있던 게임들, 뭐 킹 오브 파이터라든지, 킹 오브 파이터, 막 이런 것들, 뭐 이런 스틱 것들, 파이터. 네, 아니면은 이제 뭐 위닝 11 이런 뭐 플스, 그쵸. 세턴, 아 이 추억이 세가 세턴, 네오지오 막 이런 것들 이제 그 30분에 뭐 1,000원 내면은 이제 정말 무제한으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게임방이 있었는데 거기 중간에 컴퓨터가 한 대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컴퓨터에서 이제 처음에는 네트워크 플레이로 게임할 수 있는 것들이 처음에 이제 들어왔었어요. IPX 뭐 그런 거 쓰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처음에는 이제 기억이 처음에 이제 싱글로 해가지고 디스켓을 들고 다니면서 영걸전, 공전 이런 거 하던 이제 기억인데 어느 순간에 레드얼럿이 딱 들어오고 IPX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예. 애들이 이제 갑자기 그 조이스틱 대신에 마우스와 키보드를 짓기 시작을 했죠. 그쵸. 근데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레드얼럿을 너무 잘하는 애들이 넘사벽이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라는 타이밍에 이제 스타크래프트가 왔고 이건 내 운명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인터넷 이제 그 게임방 이름도 기억나 인터넷 겜돌이라고 인터넷 겜돌이 인터넷 겜돌 인터넷 겜돌이에서 이제 열심히 스타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 브루드워랑 오리지널을 상징적으로 저는 이제 그 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쌈장. 예, 이제 쌈장하고 국기봉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오리지널. 그리고 임요한부터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그거가 이제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맞아요. 싶습니다. 아, 근데 실례 좀 혹시 다 종족이 어떻게 되시나요, 다들? 아,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프로토스로 살짝 해봤는데요. 이제 임요한을 보고 반해가지고 그렇죠. 테란은 안 있는데 마음속으로 항상 테란을 외치고 있어요. 저는 그 임요한이 너무 싫어서 홍진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그를 열심히 하면서 언제나 팀플에서 이제 구드론 무조건 초반 가난한 저그 네, 무조건 초반에 안 되면 나가고 네, 미네랄의 드론 한 마리씩 그럼 혹시 좋아하는 숫자가 넘버 2? 아 역시 2가 최고입니다. 살리엘리를 너무 좋아해요. 살리엘리부터 시작해서 예, 2라는 숫자에 너무 매력을 역시 콩 까야 제맛입니다. 임요한이 맨 처음에는 테란이 아니었죠. 임요한이 맨 처음에는 프로토스를 좀 하다가 브루드워 나오면서 이제 전향을 했죠. 그 다음에 임요한이 그 드랍십 쓰면서 거기였나요? 그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테란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인간이 승리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뭐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임요한 나오기 전에는 그냥 저그판이었죠. 저그판. 아,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었지. 어떻게 되면 저그는 맨 처음에 이제 그 저글링 만들면 막 그 개떼들이잖아요. 해지고 다니니까. 그냥 막 치면 죽고 그러면 이제 테라는 뭐 이제 막 베럭스 만들고 뭐 이렇게 팩토리 짓고야지 공격이 가능한데 저건 너무 빨라버리니까는 뭐 이길 수도 없었죠. 그 삼각구도긴 하였는데 그 엄밀히 말하면 그 임요한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그냥 저그 올리였고. 아, 맞아. 실제로 경기 양상도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프로토스를 좀 잘하는 애들. 프로토스가 좋았던 게 뭐였냐면은 그 저희가 할 때 그 뭐 APM 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네. 분당 얼마나 빨리 액션을 취하냐. 네. 거기서 저그는 좀 빠른 편에 속했고 프로토스는 예. 느려도 되는 좀 종족이었어요. 그래서 질럿이 워낙 세서 질럿과 드라곤 모아서 가면 이제 프로토스는 손이 좀 느린 사람들이 사실 많이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그는 좀 빠르고 괜찮은 애들. 근데 테라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쓰지 않는 종족. 그렇죠. 이게 그거를 이묘한이 바꿔버린 거죠. 그렇죠. 갑자기 배럭으로 입구를 막기 시작하면서 이거 아니 근데 이거는 정말 블리자드에서도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그게 네네, 맞아요. 완전 그 게임의 그 원래 그 건물을 옮겨 다닐 수 있지만 그게 문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서플라이와 배럭으로 입구를 막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글링이 난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컨트롤 어떻게 하면은 이 배럭을 가지고 제가 이묘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배럭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스캐닝으로 다 피해요. 그리고 심지어 배럭을 움직이면서 그 밑에다 얘를 감춰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묘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장르 자체가 리얼타임 시뮬레이션 RTS잖아요. 근데 그렇죠. RTS에서 실제 작품성으로도 이 스타크래프트가 상당히 높은 그렇죠. 점수를 받고 있더라고요. 네. 다른 것보다 이제 과거에는 레드올라 제가 얘기도 했지만 보통 이제 두 종족 이제 그렇죠. 두 종족이 붙고 있었고 또 블리자드만 하더라도 워크래프트 맞아요. 이제 두 종족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세 종족이 아예 별도의 어떤 유닉 캐릭터뿐만 아니라 이제 빌드해서 전체적으로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네. 게임처럼 즐길 수 있었던 거의 이제 최초의 게임이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256컬러 거기서 맞아요. 그렇죠. 640480 해상도 심지어 386 컴퓨터에서도 돌아가는 무지무지한 저, 네. 여러분들 네.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CRTR 해갖고 콘솔 화면 있었거든요. 그때 뭐 플랫트론 해갖고 LG 플랫트론 그러면 되게 평면형 모니터 해가지고 모니터 가격이 한 80만 넘어가고 막 그랬어요. 되게 큰 거. 이제 그러던 시절에 저희는 엄청 환상적인 걸 본 거죠. 그때 스타크래프트 1 같은 게 이제 원래 1이 아니라 스타크래프트지만 그때 스타크래프트는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아까 방금 말씀하시는 그 해상도에도 불구하고 유닛들이 되게 선명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다른 게임들은 그런 게 없었는데 스타는 사람들한테 보는 맛을 줬거든요. 맞아요. 그 전까지는 내가 끼냐 마냐 나와 네. 이거였는데 스타는 우리들한테 뭘 줬냐면은 관전하는 묘미를 줬기 때문에 그렇죠. 전 뭔 생각을 했냐면은 아 이게 스타가 종족이 세 개가 있고 그 밸런스를 참 기가 막힌 방법 알려준 게 이묘한이지만은 이게 바둑하고 견조도 네.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게 되겠다. 저는 그렇죠.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통놀이죠, 전통놀이. 그렇죠. 그렇죠. 네, 일종의 전통놀이고 한때 그거 아시죠? 그 최근에 보면은 대부분 이제 지방들 축제할 때 이제 네. 지방 축제 컨텐츠를 뭘로 할까 근데 요즘에 다 스타트업 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창업과 관련돼서 뭐 창업 콘서트를 한다든지 뭔가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컨텐츠가 필요할 때 네. 정말 지방 모든 행사에서 이 프로게이머가 아니었죠. 그때는 이제 약간 아마추어들 맞아요. 이제 네. 데리고 와서 이제 스타 대전을 하던 네. 그 기억이 아마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특히나 맞아요. 이제 대학교 축제 때만 되면 꼭 그 대학 최강자를 네. 가리는 막 이런 데 네. 해설진들 네. 와가지고 신나게 막 해설하면서 네. 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네요. 그때는 어땠냐면은 야 밥 먹으러 가자 하고 똑같은 얘기가 야 스타 하러 가자. 야, 스타 한 판 하러 가. 야 애들 어디 갔냐? 어 저희가 형 안 가요? 어 그래. 이거였어요 거의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뭐야 보니까는 요즘에 예를 들어서 오버워치를 잘한다. 오버워치를 잘한다라고 하면은 오버워치를 잘한다고 막 그 30대 분들이 아니면 40대 분들이 막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 오버워치 잘한다고 야 너 나 좀 어 내가 밥 사줄 테니까 네. 오버워치 좀 가르쳐 이렇게까지는 네.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했어요. 근데 스타크래프트는 그땐 그랬어요. 그때 그랬다는 맞아요. 스타크래프트는 이제 막 중학생이 좀만 잘하는 막 삼촌이 와가지고 야 내가 밥 사줄 테니까 네. 빌드 좀 가르쳐줘 이런 네, 게 맞아요. 가능했었던 정말 전 국민의 꼭 당구 같았었던 실제로 네, 저의 저는 학창 시절 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랑 학생들이 이렇게 스타 한 판 뜨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수학 시간 수학 선생님이었는데요. 그 갑자기 이제 스타크래프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수학을 그 수학 교육책을 덮고 열불 나게 저그에 대해서 그때 한창 테란이 강세여서 엄청나게 울분을 토하면서 요즘 맵은 다 저그 압살 맵이다.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이러면서 엄청 열분을 토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스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게 막 되게 추억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소위 스알못이라고 하죠. 스알못. 이제 스알못은 이제 스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얘기인데 원래는 이제 이 얘기 자체는 그냥 이제 스타 하는 사람들끼리인데 네. 이제 그거 말고 정말 스타를 그냥 나는 접하지 못했다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우리가 스타의 어떤 역사도 중요하지만 아까 네. 얘기했던 세 가지 종족의 좀 특징 얘기를 해도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케이. 저, 네, 다른 것보다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스타크래프트 처음에 게임 저도 이제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가 종족 뭘 하고 싶은지 아니면은 네가 이 스타 진짜로 스타의 맛을 알려면 소위 말하는 싱글 플레이, 그러니까 캠페인이라고 불리는 네, 거를 맞아요. 하나씩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네.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게임이 또 재밌는 게 그 시나리오도 상당히 탄탄하고 그 세 가지 맞아요. 종족에 대한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스토리들이 스타 블러드워 뭐 2까지 이어지고 있는 요런 이제 그렇죠. 그림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세 종족의 그 캠페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그렇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예. 제가 볼 때는 아까 란스님이 딱 얘기하시는 게 이 세 종족의 캠페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 예. 네. 실제로도 제가 최근까지도 스타를 많이 했고요. 스타크래프트 저 같은 경우는 스타크래프트 2를 좀 많이 했어요. 최근에 특히 예. 정말 스타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야기가 더 새록새록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스타크래프트 처음 시작 저 같은 경우 이제 스타크래프트 닌텐도 판도 해봤습니다. 닌텐도 64로 이거 그 항상 팩, 별로 없는데 게임팩 있잖아요. 네. 게임팩으로 예, 게임팩으로 엄청난데. 아 정말 컨트롤은 개나 줘. 네. 정말 요즘에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에 MCN에서 스타가 워낙 이제 막 여러 만 그러니까 스타 프로게이머들도 막 아프리카의 스타잖아요. 그렇죠. 알아요. 그 이성윤이라고 하는 프로게이머가 있는데 네네. 그 친구가 요즘에 뭐라고 있냐면 태블릿으로 스타크래프트 컨트롤 이런 거 있어. 어우 귀여워 귀여워. 그 웹툰 작가들이 그림 그리는데 쓰는 걸로 별의별 걸 다 하더라고요. 그 거의 뭐 닌텐도 비슷한 그 느낌이고. 아 근데 닌텐도 진짜 골 때려요. 그게 이제 닌텐도는 이제 네네. 그 콘솔 두 개를 꽂고 네. 이제 할 때. 대결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같은 TV를 보고 같이 서로 진영을 보면서 아 이게 뭐야 서로 못 봤는지 다 보여요. 그냥 지금 뭐 간다 뭐 말 하지 않아도 지금 질럿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게 보여요. 업자버가 별도로 필요 없는 업자가 필요 없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캠페인이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도 하셨지만은 테라는 이제 그 범죄자 집단적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캠페인 좀 정리되어 있는 걸 대략 보니까 이제 지구가 이제 인류 포화 상태에서 그렇죠. 이제 워낙 이제 인구들 사이에서 범죄가 막 이제 성행하니까 국제 강대국 협의회 UPL이라는 데서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구를 이제 정화해야 된다. 라고 그래가지고 뭐 대정화 우주 대신에 이제 외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주로 식민지를 만들어서 죄수를 데리고 간다 그렇죠. 시작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테란이라는 것이 이제 그 하나의 그 자치령 하나예요. 사실은 그거 말고도 우모자라든지 이렇게 자치령 네 개 정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테란과 그 자치령 다른 하나 켈브리안인가 그 전쟁을 통해서 테란이 이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맹스크가 그 실제로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상황이었죠. 오리지널에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원래 근데 거기가 프로토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주를 그렇죠. 지배하고 있었던 상황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로토스랑 네. 테란이 이제 붙게 된 거고 그죠 그 붙는 이야기들이 이제 실제 오리지널에서 이제 네. 시작되는 그리고 거. 이제 거기서 내용이 이제 점점 그 스타크래프트 오리지널 영상에 보면 이제 두 운전수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저글링을 한 명 쳐요. 이제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점점점 저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영상에서 막 따따다다 따따따라다다 따따라다다 따따라다다. 저는 그때 막 이제 우리가 이 그 스타크래프트 그 이게 정말 그래픽도 좋다 했지만 저는 그 오프닝 오프닝 그리고 네네네. 게임 중간 중간에 이제 싱글 플레이를 하다 보면 중간 중간 동영상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네. 아, 그때 너무 놀랐어요. 너무 좋죠. 아, 그래픽이 그때 정말 연결전 막. 공명전 하고 있던 저에게 그래요. 엄청났어요. 네, 맞아요. 그 그래픽이 정말 놀라운 수준으로 그렇죠. 다가죠. 이 스타크래프트는 음악도 정말 죽였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 대전 아마 스타리그 보신 분들 기억하겠지만 맨 처음에는 시작됐습니다. 그럼 빠 막 이러면 나다가 중간에 좀 빨라잖아. 빰빰빰빰빰빰빰빰빰 하면서 막 그때 긴박감 나잖아요. 네. 정확하게 테란 음악. 테란. 따라라라 따. 따라라라라 따. SCB Ghoster. 따따 이러고 있으면 옆에서 Brother Dad 저그 화면 띄워주면 There's under attack 그런 겁니다. 네. 워낙 많이 해서 그냥 제 머릿속에 지금 옵저버 화면에 떠올라지고 있습니다. 네. 아 진짜 웃기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 나오고. 네. 아 오늘 분위기 진짜 죽이네요 정말. 그리고 이 스타크래프트 무기를 잘 보시면은 각 종족의 진짜 그 특성이 다 나와요. 맞아요. 이 그 캐리어가 나온 게 뭐냐면 우주 무기잖아요. 우주 무기. 그래서 이 그 프로토스 같은 경우는 무기를 잘 보면은 실제로 월면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공중 주로 그쪽 무기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느리니까 질럿으로 이게 팍 파이어스톰 쏘고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게. 근데 그 스톰 뻥 때리고. 근데 사이언스톰 오고. 네. 근데 이제 그 테란 같은 경우는 아시죠? 딱총. 어떻게 보면은 그 원래의 스토리대로라면 네. 이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테란 이제 소위 뭐 맵에 따라서 뭐 적으로 죽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상성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가위바위보처럼 네, 이제 가위바위보처럼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테란은 프로토스한테 좀 약하고 이제 프로토스는 또 적한테 좀 약하고 네. 적은 이제 테란한테 좀 약하고 예, 약간 그런 식의 처음에 가위바위보 같은 상성이 만들어졌는데 예, 그렇죠. 이제 우리가 보통 브루더 이후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제 오리지널 때는 그 상성이 이제 없을 정도로 워낙 저그가 셌고 맞아요. 그 저그가 셌던 것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튜닝이 됐고 네. 그러다가 이제 브루더가 나오면서 결정적인 유닛들 대표적으로 그렇죠. 테란에서는 메딕이 나오고 그렇죠. 예, 저그에서는 러커가 나왔지만 그래도 이제 예, 뭐 그렇게 하고 프로토스에서는 그 새로운 유닛이 블루도 뭐 때 커세어라든지 예, 커세어 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가위바위보가 제대로 갖춰지고 있는 이런 거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프로게이머들 중에 잘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소위 이제 블리자드가 원하는 아니면 네. 블리자드가 그려놓은 그림들을 깨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좀 인기를 엄청나게 깨기 시작했죠. 네. 정말 유명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예를 들면 러커가 이제 마리를 잡기 위한 유닛이었는데 유미아는 마린 한 마리 스팀팩을 빨고 러커와 스캔 러커를 그냥 잡아버렸죠. 스캔으로. 그리고 또 그 얼라이 마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마인을 깔아놓고 그 벌처가 깔아놓는 지뢰죠. 근데 그 거기서 이제 동맹을 맺어요 상대방이랑. 그 반칙이잖아요. 반칙이죠. 이제 그 이후로 반칙이 됐죠. 실제로 이묘한이 사용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그 공격하지 않으니까 지뢰 위로 이렇게 상대방 병력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때 동맹을 딱 푸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게 다 터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임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계속 스타크래프트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기존에 생각했었던 어떤 룰 아니면 기존에 생각했던 방식들을 어떻게든 깨고 그 안에서 새로운 틈을 만들어내는 어떤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임요한이라는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스타크래프트 게임 자체만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지는 못했을 거잖아요. 아,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스타크래프트라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즐겼었던 e스포츠라고 하는 장르와 그렇죠. 거기서 나온 수많은 우리들의 그 어떻게 보면 소위 영웅 같았었던 그렇죠. 존재들과 함께 유소년기 또는 어떤 그 대학생들을 그렇죠. 대학생기를 보내신 분들이 이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추억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맨날 IT 관련돼서 쓸데없는 거든 뭐든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예. 그냥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스타크래프트가 그렇게 인기를 끌었을까? 네. 근데 전 세계에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왔고 블리자드가 어떻게 보면 블리자드 코리아 나온 것도 이제 스타크래프트의 영향이 있고 또 이번에 리마스터드 뭐 나오는 것도 왜 우리나라가 네. 발표할 정도로 그냥 스타크래프트는 그냥 대한민국 게임이다 수준이 됐는데 그렇죠.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스타크래프트를 직접 해보면 저도 이제 아까 캠페인 얘기를 드렸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싱글플레이에서 캠페인을 하면서 뭔가 미션이나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맞아요. 게임 자체에서 그냥 치고받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캐릭터 하나하나를 감상하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죠. 그냥 정말 그 싸움의 재미와 거기서 이제 뭉치는 것들이 있는데 PC방에 가서 게임을 할 때도 그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게 혼자서 PC방에 가서 게임을 즐기는 거의 문화가 실제적으로 생긴 건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오히려 맞아요. 보면 원래는 3명, 3대 3. 그죠? 그렇죠. 3명이서 가서 이제 팀플을 즐기는 그렇죠. 이제 5분 노러시, 30분 그렇죠. 노러시. 일단 캐리어 뽑고 시작하고. 네, 맞아요. 그죠? 캐리어 뽑고 시작하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하는. 이 이거 약간 비슷한 네. 얘기를 이제 노모뎀 님이랑 네. 지난주에 이렇게 했는데요. 네네. 이제 그 대학교 이제 선배와 후배들이 이제 다 같이 의기투합을 하면서 이제 PC방을 갔대요. 4대 4. 네. 헌터. 근데 이제 20분 노러시. 그렇죠. 정말 상대방 옵저버도 보내지 않고 오버로드도 보내지 않고 이렇게 이제 선배와 후배가 이렇게 4대 4로 이렇게 이제 20분을 향해 이제 엄청나게 윤슬 뽑고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선배가 옆에 있던 후배 싸다구를 빵 때리더래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무슨 일이야? 그 아니 막 선배가 막 씩씩거리면서 막 야, 너 너 어떻게 반짝이 뿌릴 수가 있어? 너! 망했어. 내가 오버로드 보내주지도 않았는데 너 어떻게 반짝이를 야 지금 몇 분이야? 12분 근데 이 정말 이 여기서 좀 굉장히 재밌는 건 이제 정말 그 게임 세상의 그 뭐래요 매너가 이제 네. 현실로 현피로 나타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다 같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실제로 싸다구 맞고 처음엔 다른 분들이 말리다가 그 반짝이를 뿌렸다는 말 듣고 에이 너가 후배가 잘못했네. 얘 다들 누가 몰라. 무슨 야 그래 그랬다고 했는데. 그렇죠. 게임 세상과 이제 현실과 이게 굉장히 그 접점이 되게 가까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됐었어요. 그 회사에서 이제 출장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저쪽하고 저희하고 있거나 같은 팀과인데 이렇게 밥 먹고 심심하잖아요. 스타 한 판.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는 당구 치던 게 영업용 당구 치던 게 영업 스타 일부러 져주고. 근데 그게 좋아. 맞아요. 맞아요. 영업 스타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내가 잘하더라도 맞아요. 이제 한 번씩 유닛 하나 덜 뽑고 막 그렇죠.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타크래프트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타이밍이 절묘했다고. 정말 절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타크래프트가 이제 98년도에 그렇죠.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IMF 직후라고 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화. 보급. 네. 그렇죠?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인터넷을 보급화 하는 데에 저는 가장 영향을 미친 게 이제 스타크래프트라고 보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그때 스타크래프트를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과 하려면 네트워크가 돼야 되는데 맞아요. 네트워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초기에 어떻게 보면 뭐 ADSL 수준에서는 또 만나지 않고 하기에는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만나서 할 수 있는 데가 PC방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래서 PC방에서 IPX라고 하는 그때는 이제 조금 비쌌었던 네트워크의 장비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만나서 해야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소위 요즘에 좋아하는 일자리 창출 또는 어떤 산업 그렇죠. 창출이 된 거죠. 상업 창출이 됐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팀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같이 즐기고 또 거기에서 3대 3을 할 때 보통 6명이서 가는 것도 있지만 6명보다는 3명이나 4명이 같은 우리 편만 먹고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에 있는 3명은 오히려 돈독해지는, 돈독해지는 네.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렇죠.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발전이 돼서 이제 처음에 소위 말하는 방송에서 이걸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처음에 어디서 한 줄 아세요? 처음에 이게 방송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방송으로 이 프로리그 아니 스타크래프트 스타리그가 처음으로 나간 데가 어딘지 아세요? 거기 한미신가 SB 거기 아닌가요? 방송국 방송국 아, 방송국이요? 네. 국은까지는 네, 방송국이요. 생각 외로 투니버스입니다. 아 정말요? 네, 만화 채널이 투니버스에서 처음 했어요. 예. 네, 왜냐면 투니버스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게 오락적인 요소로서 뭔가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실험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전에 오프라인 스타리그들은 조금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오프라인 스타리그나 아니면 이제 그게 대부분 보면은 레더라고 그러죠. 이제 블로 네, 이제 그렇죠. 스타크래프트 네, 레더 채널과 이제 레더는 이제 페스티스도 안 되고 느린 게임밖에 페스트밖에 안 됐는데 어쨌든 레더 기반과 카페 이제 다음 카페나 이런 데서 커뮤니티 이제 그때는 PC 통신도 있었죠. PC 통신에 있었던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그만한 이런 오프라인 그 리그들 같은 것들이 생기고 있었던 타이밍에 이제 처음에 방송에서 실험적으로 한 게 투니버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투니버스에서 했기 때문에 초창기에 그 말도 안 되는 외계인 복장을 입히고. 아, 그거 봤어요. 이상한 외계 뽕을 먹이고 막 노란색 뽕에다가 SF 빨간색 우주복. 의자도 되게 특이하게 만들고. 그때 또 유행했었던 노래방이 사이베리아라고 이제 사이베리아 노래방, PC방 이런 게 한창 유명할 때 그때 뭔가 이런 외계의 맞아요. 느낌을 맞아요. 네, PC방도 그런 분위기였죠. 네, 그러다가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인터넷과 함께 스타크래프트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인터넷 기업들이 이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는 쌈 장을 이제 아이콘으로 세우죠. 그래서 KT 광고에 이제 이기석이 나오면서 이제 많은 맞아요. 사람들이 오 이게 게임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렇죠. 돈을 버는 것도 있구나라고 네. 하면서 이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게이머라는 네. 개념이 좀 생기기 그렇죠. 시작을 하고 또 관련 막 책도 썼어요. 스타크래프트 그렇죠. 막 전략과 관련된 맞아요. 책들이 막 그때 막 나오고 그렇죠. 이묘한의 네. 드랍쉽 그렇죠.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책도 있었어요. 그런 맞습니다. 책들이 나오면서 이제 온게임넷 그리고 이제 뭐 그 이후엔 MBC 게임 그렇죠. 이런 이제 방송으로 네. 이제 이어지는 네. 이런 네. 것들이 좀 있어서 네. 그 타이밍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상황과 잘 맞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근데 그거가 보면은 그때도 이묘한이 자랑이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맨 처음에 이묘한이 좀 뜨니까 그 어느 기업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오리온이었나? 네, 오리온이에요, 오리온. 예, 거기서 너 개인 그러니까 골프 선수들 후원해 주잖아요. 그렇게 후원해 주겠다고 후원이 왔는데 이묘한이 진짜 머리 잘 쓴 건지 나한테 하지 말고 팀한테 해달라. 맞아요. 예, 그래서 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팀이 생기니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또 맞바로 또 다른 팀이 생기고 뭐 그렇죠. KT 생기고 뭐 생기고 생겨가지고 이게 리그가 된 거죠. 그렇죠. 만약 그때 당시에 그 이 팀으로 후원해달라는 거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 아마 지금의 스타리그는 없었을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스타리그 자체가 이 방송국에서 처음에 만들었지만 그거를 이제 운영되기엔 프로 스포츠들은 대부분 이제 스폰서가 그렇죠. 필요하니까 그렇죠. 스폰서들 중에서 이제 생각 외로 좀 최첨단 기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하는 것들이 들어왔고 결국 이제 거기에서 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이저 통신사들 네. 메이저 통신사들이 그렇죠. 이제 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리그가 열렸다라고 볼 수 있죠. KTF가 이제 뭐 강민이나 막 걔네 끌어들이기 노시하고 그렇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생각은 그랬어요. 아 이게 이묘한이라는 걸출한 스타가 있으니까 걔하고 상성이 맞는 그때 강민한테 많이 졌을걸요. 맨 처음 이묘한이 그래서 예, 그런 쪽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예, 본격적으로 이제 그 맞대결 그렇죠. 예, 간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맨 처음에 팀이 생기면서 뭐가 됐냐면은 기욤 패트리 아시죠? 네. 예, 걔가 전문 프로그래머가 원래 아니거든요. 그냥 뭐 딴 거 하고 게임을 좀 좋아하는 아~ 그냥 외우긴 했던 거예요. 그때 뭐 베르캄프나 뭐 이런 다 마찬가지. 선글라스 끼던. 예, 걔, 예. 근데 이게 프로게임단이 생기니까 숙소가 생기고 거기서 연습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 배틀넷에 가면은 상위 랭커는 전부 다 코리아. 그렇게 됐죠. 맞아요. 뇌생 남녀의 즐거운 수다. 여러분은 지금 지식 해방 전선을 듣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때 이제 스타는 몰라도 임요한은 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임요한이라는 존재가 되게 상징적이었는데 그 상징적인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크래프트 그러니까 임요한 때문에 어떤 이 그 스타 리그에 되는 팀 스폰이라는 게 생겼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이기도 한데 임요한 때문에 공군의 스타크래프트 그렇죠. 팀이 생겼어요. 굉장히 공군 에이스. 공군 에이스가 되게 중요한 게 임요한이 제 딱 아들 군번입니다. 저보다 아! 제가 아~ 공군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는데 갑자기 임요한이 공군에 온다는 거예요. 와~, 와, 드디어 막 스타크래프트 와이 팀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실제로 공군 에이스가 창설된 조건이 임요한이 들어와야지만 창설된다였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임요한을 데리고 오면은 우리가 이제 실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때 한창 워게임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아, 얘네들을 잘 키우면 소위 이제 공군에서 요즘에 이런 시뮬레이션. 여러 가지 시뮬레이터들을 정말 운영하는데 프로게이머들이 잘할 거니까 그들을 좀 활용하자라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이제 생각을 하면 요즘에는 조금 덜하지만 초창기에 생겼을 때 초창기에 그 리그를 보신 분들은 좀 아주 재밌는 것들을 봤을 거예요. 뭐냐면 그 프로리그라는 어떤 스타크래프트 리그를 하는 방송에서 네네. 그 방송을 보러 온 사람들의 성비가 생각보다 여자들이 많았어요. 네, 맞아요. 임요한이 좀 잘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아니 근데 정말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임요한이 정말 보기에도 어쨌든 키도 크고 그렇죠. 되게 깔끔하게 생기고 이런 외모적인 것들도 그렇죠. 있다 보니까 이제 소위 게임을 그 전에는 게임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뭔가 좀 칙칙해 보이고 그렇죠. 뭔가 사회성도 좀 떨어지고 정말 그랬어요. 90년대 후반이었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깼었던 문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 MCN에서 대도서관의 역할을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아, 맞아요. 네. 대도서관 때문에 이런 MCN의 분위기가 예전에 소위 말하는 아프리카에서 좀 안 좋게 봤었던 이미지들도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처럼 그때의 그 임요한이 좀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 네. 그 당시 경기 중계할 때 보면은 중계하다 중간에 비춰줘요. 그럼 애들이 그 스케치북 같은 거에다가 그렇죠. 오빠 사랑해부터 네, 해서 맞아요. 뭐 황제님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그거 쫙 비춰주는 맛에 백한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왜 스케치북에 쓰냐면은 그걸 썼다가 뜯어요. 다른 글씨를 써. 또 들어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이제 치어풀이라고 그러죠. 치어풀. 네네네. 맞아요. 이 치어풀이라고 하는 문화가 이제 거기 생긴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스타 리그라고 하죠. 이렇게 스타크래프트를 중계하는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e스포츠라고 부르지만 e스포츠에 뭐 분명히 스타 외에도 다른 장것도 있지만 어쨌든 e스포츠가 스타크래프트 때문에 생긴 거니까 맞죠. 그 e스포츠라고 얘기할 때. 그 e스포츠의 문화가 지금 그대로 MCN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미 맞다. 그때 있었던 것들이 다 생긴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은 그때 이미 지금 보면은 소위 우리가 아이돌과의 관계를 볼 때도 과거와 이제 과거의 아이돌을 보던 시선과 지금의 시선이 좀 다르거든요. 그게 언제부터 네. 바뀌었냐면은 EXID가 얘네들이 맨 처음 역주행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웹캠 그거 하나 때문에 뜬 것도 같지만은 EXID가 뭘 했냐면은 그 얘네들이 안 뜨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아시죠? 한이하고 솔지하고 얘네들 나오는 그 걸그룹입니다. EXID는 얘네가 자기들 그 생활을 갖다가 캠으로 찍었어요. 아. 찍어서 그거를 방송해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자가 방송을 했군요. 예. 그리고 이게 없어가지고 우리 뭐 떡볶이 먹는 거 돼서 부산 가서 무슨 국밥 먹는 거 해가지고 막 만세 부르는 거 막 힘들어도 우리 잘하자 막 그다음에 어. 돈이 별로 없으니까 애들이 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막 종이도 접고 꽃바구니 접고 막 이러거든요. 어. 이런 게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생겨버렸냐면은 그 전까지는 걸그룹이 노래를 하고 그러면은 그냥 예쁜 애들이 이렇게 하네라고 됐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저 걸그룹이 우리하고 같은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돌봐주고 키워줘야 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어떤 그게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아. 네. 그걸 이제 좀 이제 정리하면은 완성형 아이돌이었다고 붙이면 과거에는 요즘에 이제 성장형 아이돌이 아. 대세가 된 건데 그 성장형 아이돌의 모델이 저는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보고 이제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아.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맞아요, 그 스타크래프트 어떻게 보면 선수들은 그냥 정말 평범한 내 옆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나보다 되게 없어 보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데뷔를 할 때 보면 네. 애들이 좀 그래요. 데뷔를 할 때 보면 이제 게임밖에 정말 모르고 전 대표적인 인물이 송병구라고 보는데 송병구가 처음에 나올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버리한 안경 끼네 같은 예, 정말 여드름도 좀 많고 되게 이런 순수한 막 이런 이미지였단 말이에요. 게임만 그 하고 송병구를 가르친 호칭 있었죠. 병인가 뱅인가 뱅뱅뱅뱅뱅뱅뱅 어쨌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방송에서 실력만 는 게 아니라 실력과 외모도. 함께 외모 또 그 안에 어떤 센스 패션 센스 이런 커뮤니티 그런 감각들도 늘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이제 실제로 그 이제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직접 보러 가신 정말 많이 가신 분이 송병구를 되게 좋아했던 제 지인분이 있는데 항상 끝나면 이제 소위 팬미팅 비슷한 걸 계속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끝나고 식사도 같이 하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다음엔 잘할게요 막 이러면서 마치 그냥 내가 이렇게 우쭈쭈하고 키우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타 이제 송병구가 잘 되니까 자기도 너무 기분이 좋았다 라고 하는 그런 양산을 하는 이제 소위 이제 소통하는 이런 것들도 거기서 좀 처음 시작된 게 있고 또 두 번째로 아까 치어풀 얘기했지만 소위 짤방이라는 것이 정말 흥무진하게 만들어진 게 스타크래프트의 이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치어풀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대표적인 치어풀은 경기를 할 때 만약에 A라는 선수가 경기를 하면 그 A라는 선수를 응원하기 위한 한 장의 어떤 A4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도구처럼 그림을 이렇게 항상 붙여놓습니다. 응원을 하는데 근데 그게 대부분 그냥 뭐 화이팅 글자를 써놓은 게 아니라 어떤 그 그 선수의 캐릭터적인 특징을 살려서 합성을 하는 어떤 이제 짤방과 같은 이런 그렇죠. 셔플들이 그렇죠. 많았죠. 예. 네. 그래서 그리고 게임마다 그리고 그럼 결승 같은 경우 그 게임마다 네, 그 짤방이 맞아요. 계속 돌리기도 맞습니다. 하고 맞아요. 그런 식의 합성과 관련된 문화 그리고 또 커뮤니티에서도 B급 커뮤니티를 끌어올린 그러니까 어. 그 대표적으로 이제 스겔이라고 불리우는 아, DC 인사이드 네, 스타 갤러리 네, 아직도 굉장하죠 있어요, 엄청나죠 이게 스타2 이후는 조금 잠잠해지긴 했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대단한 힘을 보이는 스겔에서도 소위 이제 커뮤니티를 잘 아시는 분들은 DC 인사이드의 히겔이라는 게 있는 걸 아실 거예요 히트 갤러리라고 그날에 가장 이제 유행을 끌었던 어떤 글이 있는데 그 스타크래프트 한창 이제 많이 나갈 때는 대부분의 히겔이 스겔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대부분 정말 고퀄리티의 어떤 그 사람의 특징을 활용한 막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스타크래프트와 관련된 어떤 그 유행어 중에 하나가 망했어요라고 있어요. 망했어요. 아, 망했어요. 네. 망했어요. 막 이런 게 망했어요. 이게 왜 나왔냐면 그때 이현열하고 이묘한이었나요? 그때 그 지금은 금지가 됐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그 이렇게 채팅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하다가 막 지금 막 그러잖아요. 형 망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망했어요라는 걸 원래 해설진이 네. 말도 안 되게 이거 망했어요 이랬는데 이게 너무 맨날 목 쉬어서 망했어요 계속 하니까 정말 울면서 네. 그러니까 합성을 또 하는 사람들이 이거 소스다 이래가지고 아, 예, 예. 이제 디신사에다가 망했어요를 음악과 합성을 해서 막 망했어요 막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 편집이 쉽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보면 소위 타이포그래피처럼 뭔가 망했어요가 날라다니는 네. 이런 식의 다양한 짤방의 네. 소스가 됐었던 밈의 시작이긴 네.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었던 지금의 이제 MCN에서 소위 말하는 어떤 팬과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컨텐츠를 생산하는 것들 네. 또 거기에서 소스가 되고 그 떡밥을 갖고 그렇죠. 막 여러 가지 얘기하는 얘기를 나누고 그 최초 아니면 어떤 시점 이런 게 이 네. 스타크래프트지 네. 않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 스타크래프트가 참 네. 중요한 네. 우리나라의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네. 영향을 미쳤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 스타크래프트가 좋았던 게 뭐냐면 잘나지 않은 사람도 주인공이 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아,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봤던 게 뭐냐면 저는 강민을 전성기 때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어, 정말요? 예. 많이 안 좋았어요. 저는 강민을 재수 없어서. 아, 정말요? 전 강민 팬이었거든요. 파토스. 네. 뭔지 알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제가 강민을 왜 좋아했냐면 강민이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해설가로 전향을 합니다. 네, 맞죠. 근데 얘가 해설가로 전향을 했는데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나도 스타리그 나갈 수 있는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방송을 찍습니다. 강민의 올드보이. 그렇죠. 박수. 몽상가. 몽상가. 그래서 맨 처음에 말도 안 되는 거 시작하고 막 좆터지고 그다음에 뭐 되게 허술해요 하는 것도 그냥 뭐 체계적인 것도 없고 야 뭐 하지 마 하겠니 뭐 스타 가르쳐주면은 오늘 또 졌네 뭐 이래가면서. 맞아요. 근데 결국 1승 못했잖아요. 네. 근데 걔가 하는 강민이 하는 게 되게 막 철도 없고 막 그런데 열정 하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해설하고 그렇게 스타 연습명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뭔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강민이 밉지 않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렇죠. 그리고 또 생각이 났네요. 그 생각해 보니까 공중파에서 먹방을 거의 최초로 한 게 스타크래프트입니다. 아 맞네. 네. 스타 뒷담화. 맞네. 먹방과 언기영에서라고 술방과 술방을 같이 했어. 네, 방송국에서 맞아요. 최초로 컨텐츠로 만든 게 이게 또 생각해 보니까는 스타크래프트네요. 와. 예. 네, 그래서 이 스타 뒷담화라는 프로그램을 오히려 저는 그 프로그램 더 좋아했거든요. 아, 저도 좋아했어요. 저도. 왜냐면은 그거를 보면 마치 우리가 요즘에 야구를 보면 대부분 야구 경기도 보죠. 야구 경기 뒤에 뭐 베이스볼 투나잇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보면 그 경기에 하나하나 우리가 짚지 못했던 포인트를 막 집어주잖아요. 네. 그거를 네. 어떻게 차이가 났었냐면은 그 지금은 아마 잘 모르겠지만 그 몇 년 전이죠. 그 해설할 때 MBC하고 KBS하고 이렇게 붙으면은 KBS가 이겼어요. 똑같은 야구인데 왜냐면은 하일성 해설위원이 있었거든요. 그럼 하일성 해설위원은 어떤 자세라든가 속도도 있지만은 그 사람의 뭐 과거라든가 지금 컨디션이 어땠는데 뭐 어때 그거 있죠. 그 선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은 그 사람이 팬이 될 만한 거. 예, 그런 거를 아주 정확하게 집어넣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스타 뒷담화가 그거를 같이 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스타 뒷담화를 보면 상당히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결승이 끝나면 결승의 어떤 오히려 결승에서 우리가 잡지 못했던 포인트들을 이제 해설진들이 막 얘기를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해설진이 아, 뭐 예를 들어서 아날리스트인 거죠. 임요한과 뭐 오늘 뭐 이윤열이 경기를 했는데 아 임요한이 그때 이런 포인트에서 분명히 이런 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 한 거야라고 네. 얘기하면 맞은편에서 아니야 뭐 저런 거 하면 막 그렇게 정말 난상토론 같은 네. 이야기들이 네. 오히려 스타를 보는 새로운 그렇죠. 시각을 주기도 했고요. 네. 또 맨날 정말 맛있게 먹어가지고 먹는 것만 그게 이상하게 밤 시간에 많이 했다는 밤 시간에 야식을 부르는 방송 어떻게 보면 지금의 먹방에 좀 원조격이 아.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 맨 처음에 이런 것 같아요. 지금은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면은 그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얘들이 라디오 스타를 나오고 그다음 각종 청춘물 그렇죠. 나오고 그다음에 일요일째 나오면은 아 걔가 뭐 착하고 히스토리가 있으면은 걔에 대해서 이게 관심을 갖잖아요. 그 스타 뒷담화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냥 신혜가 와서 단순히 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래 어떤 애였는데 어떤 연습을 거쳐서 이렇게 왔어. 쟤는 잘 될 거야. 근데 지금 좀 까부는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 누가 요새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아, 계속 딴 생각해부터 해서 별일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스타크래프트 경기에 집중하면서 그 나름대로 그 선수들의 어떤 생각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다음 전망까지 해볼 수 있는 거. 야 누구 말이 맞냐. 그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엔터테인먼트에서 끝나지 않고 그 안에서 더 파고들고 더 소위 덕질을 할 수 있는 아 맞아 스타 덕후 네 그렇죠 몰랐는데 우리 스타 덕후였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나하나 은근 챙겨보고 막 열심히 보고 막 그가 같이 이렇게 상상 아닌 상상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또 그런 역할 중에 우리가 이제 임연 얘기도 했지만 저는 프로 게이머들만큼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게 네. 해설자들이 맞아요. 아~ 저도 굉장히 네. 동의합니다. 특히나 정말 상상력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엄재경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는 게 해설은 네, 엄재경 해설이 맨날 어떤 캐릭터를 잘 잡았어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옆에서 갑자기 같이 있었던 우리 김캐리님도 가을만 네. 아, 되면 가을에 또 캐리어가 올 때가 됐습니다. 캐리어가 네. 돼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를 잘 잡았고 그리고 역시 파이터적인 힘이 넘쳤던 우리 전용준. 아 전용준 네. 해설위원. 캐스터의 그 네. 시작 하겠습니다. 했었던 그 정말 그 뜨거운 감성을 불러 일으켰었던 그 사람들의 역할이 일단 정말 되게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자분도 있었잖아요. 그 여자 정소림 캐스터. 네, 정소림 캐스터. 네, 정소림 캐스터. 네,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었죠. 아, 그래도 여전히 미모는 여전하십니다. 네. 다른 방송에서 나오고 미모는 진짜 네. 뭐 올해 44이신가요? 그렇죠, 네. 대충.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나이도 알아요. 그러니까 온게임 뿐만 아니라 MBC 게임 역시도 정말 걸출한 해설자들 많이 만들었는데 네. 저는 이 해설자들이 만든 판이 또 되게 중요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게임을 시작하면 이제 사실 초반에는 뭐 정찰을 하든지 이렇게 그쵸. 굉장히 천천히 시작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다 채워넣는 건 해설진들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일꾼이 미네랄 가스만 캐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빠져들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번 게임은 무슨 어떻게 이렇게 전략을 풀어 나갈 것이다. 뭐 게임 전에 임영 선수나 뭐 어떤 특정 선수와 얘기를 해봤는데 이렇게 풀어 나갈 거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 2001년에 벌어진 거 이제 임진록을 보게 되면은 임진록 나왔습니다. 임진록. 전 리쌍록보다 임진록 더 좋은데. 아. 그럼 이제 임현아 하고 그 홍진호하고 붙잖아요. 근데 첫 번째하고 마지막 판이 같은 판이고요. 심지어 첫 번째하고 마지막 판 전술도 같아요. 근데 그거를 맨 처음에 보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한 게임 집중 하니까 뭐 노래 하고 나서 사실 저희도 지금 지혜방 전선 방송 끝나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기억 안 나죠. 네, 저 옆PD님이 이렇게 편집해 주면 그때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그 스타 방송 볼 때도 사실 저희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엄해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아 이거 첫 판하고 똑같다고. 그럼 그때서야 진짜 그러네. 예 그러면서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똑같이 나올 건가 다 변칙을 쓸 건가. 그리고 이제 그 사면봉 아시죠? 예, 그 사면봉이 뭐냐면 그 홍진호하고 임요한이 붙었는데요. 첫 번째 판은 좀 길었죠. 한 30분 정도. 우리 5판 3승전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대 0으로 임요한이 이겨요. 이기는데 전술이 똑같아요. 맨 처음에 막 작업을 하다가 이게 그 뭐 일꾼들 쉽게 예, 말해서 치즈러시죠. 예, 쭉 데리고 가가지고 마린과 함께 이제 마리나 데리고 와서 적 앞에다가 바로 그냥 벙커나 뻥 쳐요. 나오기 전에 벙커 안에 그 마린이 들어가갖고 총을 따라락 쏘니까 대항할 틈도 없이 바로 죽어버리거든요. 지지. 근데 그거를 맨 처음에 해서 한 30분 정도 하다가 해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두 번째 판 5전 3승제 똑같아요. 세 번째 심지어 더 빨리 했어요. 세 번째 판 똑같아요. 그래서 홍진호는 그 경기 이후로 1년 동안 슬럼프로 가집니다. 그렇죠. 폭풍 저그에서 그냥 저그가 되어버린 사건이죠. 네, 그래서 1년 동안 진짜 슬럼프로 갔고요. 그리고 뭐 하는 것마다 다 지고요. 그게 나중에 보면은 방송을 그 유튜브에다가 그 홍진호 3연봉 치면 나와요. 그렇죠. 이게 무슨 저기 무슨 프로그램 나와갖고 그때 내가 정말 좌절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마음 고쳐 잡아서 다시 올라섰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막 이러고. 실제로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장문의 그 글을 홍진호 네. 선수가 올렸었어요. 술을 네. 먹고. 술 먹고요? 술 많이 드시고 저 자신은 폭풍 저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저그였습니다. 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글귀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되게 방송이네 방송에서 되게 이제 잘하죠. 네. 근데 이제 3연봉의 그 정말 명쾌한 글이 있더라고요. 1이 2에게 세 번 하는 것이라고 유머 위키에 있습니다. 네, 그분께서 근데 그 좀 약간 그 홍진호 변명을 하자면 홍진호는 정말 괜찮았거든요. 아, 그리고 엄청나죠. 착했어요, 사실. 그 맨 처음에 홍진호하고 이명환 그때 붙었을 때 잘 보면은요. 홍진호 키가 좀 작아요. 머리도 떠벅머리에 그때 붙었을 때가 대충 19살하고 21살? 뭐 대충 그랬거든요. 한 3살 차이 나니까. 그 3연봉 나오고 그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리숙하고 착하고 막 이런 애 이제 그런 거였죠. 근데 그때 왜 3연봉을 갖다가 허용했냐 물어봤더니 한이가 뭐였냐면은 이게 그 관중이 많잖아요. 근데 너무 빨리 끝나면 재미가 없으니까 좀 더 이렇게 해갖고 좀 더 재밌게 올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 3연봉이 시전되고 나서 그날 올라온 글들이 다 그런 거예요. 시킨 치킨이 집에 도착도 안 했는데 경기가 끝나버리면 어떡하냐 내 치킨 물려내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참 그때는 뭐 이렇게 야구 보는 것처럼 축구 보는 것처럼 이제 다 같이 정말 기대하던 네. 경기였는데 엄청나게 큰 네. 경기장에서 아, 결승전이었는데 그 3연봉 한 다음에 테라하드 애들이 그 다 흉내낸 거 아... 예, 다 흉내냈어요. 이게 그 어느 순간 SCV가 그 일꾼이 테란의 일꾼이 공격 유닛이 되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 왜냐하면 다른 일꾼 유닛보다 체력이 좀 더 높아요. 네. 60이거든요. 잘 안 죽어요. 때로도. 잘 안 죽어요. 하, 이게 그래서 제가 테란을 좀 많이 싫어했습니다. 정말.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3연봉 얘기를 했지만 그 경기를 좀 분석하는 사람들은 스타크래프트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을 만드니까 관련된 글이 나오면 상당한 많은 분석글도 올라오고 많은 뉴스도 올라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 이제 3연봉을 분석하는 사람이 이제 소위 이제 빤해지는 그러니까는 뭔가 이미 초반에는 어느 정도 저그는 이렇게 할 거야, 아... 테라는 이렇게 할 거야, 맞죠. 라고 하는 이제 정형화된 빌드를 되게 깨버리는데 그렇죠. 되게 큰 역할을 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그가 뭐 앞마당 먹고 뭐 하고 나서 붙는데 벙커링이 오니까 이거 어떻게 막지? 막 이렇게 세 번 당하니까 네. 이제 테란 쪽에서도 아 이렇게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또 이제 그 다음에 비하인드 스토리 아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처음에는 이제 홍진호가 그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제 초반 그렇게 공격 와서 끝나는 거 너무 비겁해 보이는 것 같기도 싫기도 해서 나는 그런 걸 안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 벙커링을 당하고 나서 실제로 다른 경기에서 4드론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4드론을 했는데 졌어요. 안 맞는 거죠. 네. 안 맞는 거죠.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나도 초반을 했지만 되지 않았었던 뭐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뭐 이제 뭐 아, 정말 슬프네요. 네. 그러니까 3연봉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뭐 이제 경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떻게 보면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이런 경기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좀 상징적인 경기들이 좀 몇 개 있었어요. 많죠. 네. 많죠. 예, 네.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스타크래프트 이제 아까 임요환 얘기부터 하면 임요환을 상징하는 게임 뭐 이제 임진록뿐만 아니라 네. 이제 소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도진광과의 대결이 있어요. 패러독스라고 하는 이제 맵이 있었는데 이제 임요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래서 임요환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싫어하는... 이래서 싫어하고 막 그런 이제 이유가 있는데 한마디로 0.1g의 가능성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도전하고 어떻게든 공격을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말도 안 되게 압도적으로 이제 도진강이 이길 줄 알았던 경기가 이제 어떻게 또 끌어서 시간 네. 끌고 하다 보니까 이제 테란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커맨드 센터를 띄울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띄워서 이제 가서 돈을 더 캐서 이제 이겼고 반대로 그렇죠. 이제 도진강 같은 경우는 유닛이 이제 자기의 공격 유닛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맵이라 셔틀로 날라야 되는데 맞죠. 셔틀이 없어서 200원이 없어서 셔틀품을 200원이 없어서 이 공격 유닛이 아무리 있어봤자 네. 상대방으로 네. 건너가지 못해서 이제 졌었던 요런 이제 경기들이 이제 있었고 태사기라고 그렇죠. 이름이 나왔 네, 그렇게 져졌던 사건들이죠.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도 그때 당시에 그 관중 동원 능력이라는 거는요. 어떤 이벤트가 있어도 만 명을 넘기 힘들었어요. 맞아요. 잠실 주경기장 3만 명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아세요? 광안리 대첩. 그렇죠. 10만 대첩. 예, 그게 알고 보니까는 거기 겉에서 한 것만 10만이고 실제로는 12만 명이 왔대요. 아... 우리나라 야. 역사상 전무후무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거에 저는 부작용 아닌 부작용이고 이제 스타크래프트가 왜 그렇게 12만이나 동원을 했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묻혔을까라는 아. 거에서 좀 큰 영향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생긴 부작용 중에 있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막 뜸을 들인 거냐면 첫 번째는 이제 협회예요. 협회. 네,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e스포츠 협회, 네, e스포츠 협회를 정말 극도로 싫어해요. 그러니까는 악 정말 악의 악이라고 얘기하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원래 e스포츠 협회가 생긴 이유는 아, 워낙 이제 스타크래프트가 어떤 산업적으로 되고 또 이제 그 안에서 여러 팀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선수를 좀 잘 키울 수 있게 만들자. 의도는 좋았죠. 의도는. 그런데 거기에 들어온 협회라고 하는 데에 있는 협회에 있던 사람들이 스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이제 스폰을 해주고 있던 기업에서 중심이 되다 그렇죠.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통신사에 있었던 기업 수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제 아저씨들이 한마디로 모인 거죠.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소위 이제 협회니까 우리 협회에 다 등록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선수들을 다 등록을 시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모든 게임은 우리 협회에서 주관을 하거나 아, 협회에서 움직여야 돼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뭐가 복잡해지느냐? 1번은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 자체가 블리자드 거잖아요. 그렇죠. 게임 자체는 블리자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게임을 가지고 중계를 했는데 그 전까지는 뭐 그냥 단순한 이벤트처럼 재밌게 하니까 원래 지적재산권을 놓고 보면 그 네. 게임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뭔가 2차 저작권에 이제 문제가 맞아요.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고 정말 리그까지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어느 정도라도 블리자드와 협업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맞아요. 이제 일단은 협회는 그걸 무시해요. 처음에. 그렇죠. 네, 협회는 무시해요. 그리고 오히려 블리자드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니네가 만든 게임을 우리가 이렇게 띄워줬는데 아... 어? 니네가 우리한테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곰TV라고 하는 이제 네네, 곳에서 나오죠. 이제 곰TV에서 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크래프트를 갖고 리그를 한번 할 테니까 저작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네한테 돈을 주고 할게 그랬는데 생각보다 많은 돈을 내지 않았어요 블리자드에.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그 블리자드 정식으로 이제 라이센스를 받은 게 곰TV가 돼버린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협회에서 그렇게 막 하니 안 하니 그랬더니 협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갑자기 스타크래프트는 공공재입니다 라고 하는 공공재 공공재 드립을 이거는 모두의 네.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국가 막 이런데 블리자드에 막 그거 불려오고 맞죠. 정치권까지 연결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을 했던 실제로 거죠. 실제로 법적으로 이제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실 그 방송은 계속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또 이제 10만이 넘었었던 광안리 다음에 네. 그다음에 그 인기를 끌어서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결승전을 중국에서 한다고 그런 거예요. 네, 중국 상해에서 프로리그 결승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멘붕이 온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잘 되는데 갑자기 중국이야. 뭐 또 뭐 중국 시장을 바라보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되기라도 했으면 모르는데 안 됐잖아요. 안 됐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일어나질 못했어요. 뭐 날씨가 안 좋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러니까 협회가 생겨서 도대체 하는 게 뭐냐라는 무능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협회가 생기면서 프로리그를 어쨌든 프로 리그니까 약간 야구나 축구처럼 비슷하게 엔트리를 공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스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정말 개인으로 나와서 하는 개인전으로 해서 하는 스타 리그가 있고 네. 하나는 팀 대 팀으로 대결하는 이제 프로리그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과거에는 프로리그에 예를 들어서 7판 4선승제나 5판 3선승제면 5명이 나오면 누가 나오는지 엔트리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2, 3, 4, 5번의 선수가 있고 ABCD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첫 번째 선수는 누구다 이쪽은 누구다라는 걸 공개해서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프로리그가 나오고 협회가 나오면서 아 협회에서 야 이거 보니까 이거 우리도 야구처럼 어느 정도 엔트리 공개하고 이래야 뭐 더 흥미를 끌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에이스 결정전을 뺀 엔트리를 그 전날에 다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미리 그 선수의 패턴을 알고 저격을 하거나 이 그쵸. 사람만을 위한 아니면 이 맵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게 나왔고 더 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타판을 아주 엎어놨다. 라고 얘기하는 이제 불법 도박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본자 얘기를 또 여기서 그렇죠. 왜냐면 마래기죠. 예. 왜냐하면 불법 도박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환경 중에 하나가 저는 엔트리 공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프로리그에서 감독이 그 다음 날에 붙을 때 누가 나올지 모른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짜고 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맞죠. 이미 그 전날에 누가 나올지 아니면 빠르게는 뭐 며칠 전에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게 다 공개됐다. 그리고 그거대로만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들 간의 모종의 거래가 나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일차적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아, 도대체 협회는 뭐 하는 거냐 뭐 저저저 그래서 참 어쨌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협회들이 나오면 다 이렇게 피곤해지나라는 참 어렸을 때 정말 그 대학생 때 정말 분노에 가득 찼었던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그때 뭐 마재윤 씨가 뭐 그렇게 불법을 해갖고 망해한 것도 있지만은. 그거 나올 당시 아까 협회의 그 쓸데없는 진로 인해서 이미 스타크래프트는 이제 내리막을 걷고 있었어요. 네, 하향세이긴 했죠. 이제 그거에다 이제 방점을 찍은 것 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드가 네. 이제 우리한테 옵니다. 얼마 전까지 스타2를 즐긴 유저로서 좀 가슴이 좀 아픈 면이 있어요. 되게 반갑지만. 네. 근데 이제 스타2가 이제 상대적으로 한국에선,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리마스터가 너무나도 반갑지만, 아, 이렇게 스타2는 정말 가버리는구나. 그러면 제가 리마스터 가기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그 스타 하실 때 외국에 계셨죠? 아, 그렇죠. 그러면은 그 외국에 계실 때 그 스타하고 한국 사람 느끼는 스타하고 어떤 온도차가 있나요? 야, 아, 확실한 온도차가 있죠. 스타크래프트 어느 나라에 계셨고 어떤 상황인지. 스타크래프트 1 때는 제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스타크래프트 1 때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아주 약간 정말 너디하다고 하죠. 정말 네네. 그 덕스러운 아이들, 양덕이죠. 네.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었어요. 네. 그래서 가끔 이제 자기가 이제 아, 나 우리 동네에서 스타크래프트 진짜 잘한다고 딱 막상 붙어보면 아, 너는 초등학생 한 3학년 수준이구나 이런 수준이었는데요. 네, 라스님이 잘했죠. 네, 아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잘한 건 아닌데 정말 상대적으로 격차가 되게 심했어요. 네네네. 한국에서 스타를 하다가 미국 같은 경우 하면 근데 이제 스타크래프트 2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제가 이제 유럽에서 이제 영국에서 스타크래프트 2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굉장히 일단 반응이 더 좋았어요. 한국보다. 이유는요? 이유는 정확하게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새로운 게임이고 뭐 일단 캠페인이 굉장히 재밌게 되어 있었어요. 스타크래프트 1도 굉장히 재밌었지만 첫 번째 이제 스타2의 확장팩이 아니라 이제 스타크래프트 첫 번째 판이 이제 자유의 날개 거든요? 맞죠, 맞죠. 근데 그게 캠페인이 아직까지도 해도 정말 재밌어요. 그게 이제 짐 레이너가 이제 모든 걸 다 잃고 짐 캐리건에게 사랑을 잃고 사랑도 지나가고 이제 술로 찌든 생활하다가 이제 짐 레이너에게 이제 친구가 다 짜오죠. 타이커스. 야, 우리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그러니까 사실 타이커스는 이제 약간 스포일러가 있지만 네, 다른. 네. 계약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그 캠페인이 굉장했어요. 정말 정말 재밌는 캠페인이었고 이제 그걸로 이제 스타 리그가 다시 부활을 하기도 했죠. 실제로. 근데 그때만 해도 스타 리그 1과 2가 이제 약간 같이 공존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스타 1의 그 안 좋은 일이 생기면서 이제 스타 2에 약간 힘이 더 실리는 것 같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묘한이 넘어가면서 방점을 찍었죠. 그렇죠. 이묘한이 넘어오면서 그리고 또 이재동과 네. 이영호도 넘어왔었죠. 같이 넘어갔죠. 네, 근데 정말 그 이영호가 스타크래프트 1에서는 정말 그냥 태사기의 그 정점이었는데 정말 잘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실력을 보여줬는데 스타2에 넘어오시면서 정말 못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스타2 얘기 잠깐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2를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한 두세 가지 있는데 일단은 왜 이렇게 스타2가 생각보다 안 됐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할 때 아, 같이 하죠. 네, 네. 저는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이 2D와 3D의 차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다고 스타크래프트가 완벽한 2D는 아니지만 그렇죠? 이게 느낌이 어떤 거냐면 애니메이션으로 보면 전 딱 알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네. 세대는 만화라고 하면은 그 소위 말하는 2D로 나오는 디즈니에서 예전에 나왔던 그런 만화를 보고 자랐던 세대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걸 더 재미있게 즐겼었던 세대고 네. 지금 나오는 애들을 보면은 지금은 TV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시리즈물이 3D 컴퓨터로 되어 있는 예를 들어 카봇 또봄 막 이런 것만 보더라도 네. 막 다 3D란 말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거를 보면 약간 이질감이 들어요. 아,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왜 2D와 3D 차이가 있냐면은 그 2D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네. 얘가 24컷이니까 네. 어떤 게 있는 거냐면은 그 장면을 보면서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아. 근데 3D는 워낙에 정보가 다양하기 때문에 네. 보는 그대로 느끼는 거지 그거 자체 어떤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스토리나 그런 거는 3D보다 2D가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소위 이제 보는 맛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스타 1과 스타 2를 봤을 때 스타 1이 좀 더 보는 맛이 있었는데 스타 2는 좀 보는 맛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저는 그 이유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타 2는 다 3D고 다 화려하고 다 움직이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게 너무 다 움직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에 집중해서 보거나 어떤 걸 이렇게 예를 들면은 뭐 어디는 화질이 좋거나 어디는 화질이 떨어지거나 이래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하나에 집중하게 한다. 하면 그런 부분에서 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구나라는 게 들고 또 두 번째는 이건 이제 방송 쪽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건데 이건 제가 좀 뭐 이거는 100% 팩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좀 전해 들은 거긴 합니다. 네. 어쨌든 네네네. 소위 이제 온게임 내에서 이제 아니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방송국들에서 처음에 스타2를 되게 밀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스타2를 밀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이 2부에서 계속됩니다.